난 그곳으로 돌아가리라.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사 난 그곳으로 가리라. 나는 어리석고 잘만해 헛둠 알지 못하고 세상 즐거운 말을 찾아 방황했었네.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황혼빛에 물들고 세상 욕심 그 모든 집착 무상하여라. 못하고 세상 즐거움만을 찾아 방황했었네.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황혼빛에 물들고 세상 욕심 그 모든 집착 무상하여라. 세상 욕심 그 모든 집착 Thank you. 서로 지쳐가고 이제 나는 알았네 지혜와 자비의 그 말씀 맘 안냐 바람이 고요의 길 평화의 길 나를 깨워주시 된 곳에 난 그곳으로 돌아가리라.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사 난 그곳으로 가리라. 나는 어리석고 잘 말해 헛도 말지 못하고 세상 즐거운 말을 찾아 방황했었네.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황혼빛에 물들고 세상 욕심 그 모든 집착 무상하여라. 또 말지 못하고 세상 즐거운 말을 찾아 방황했었네.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황혼빛에 물들고 세상 욕심 그 모든 집착 무상하여라. 세상 욕심 그 모든 집착

척하고 이제 날